대양절의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경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공동성명을 미얀마 미트 다르모 출판사 총사장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과 담화는 인류 역사에 김일성 주석처럼 세기를 이어 만민의 다음없는 흠물을 받으시는 분은 없다고 하면서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